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돌세 즈음에서 볼스카에서는 경축집회가, 기내에서는 강연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의 선군혁명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하면서 그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군은 최종의 강군으로 되었으며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끊임없는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볼스카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돌과 조국해방 71돌세 즈음에서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에서 15일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